민족의 영광, 인민의 환호성.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는 용도자로서 지녀야 할 투철한 실력과 풍모를 갖추고 있으며, 인민들로부터 전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충정다의 모시리옵니다. 일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가슴 가득 떠오르는 생각. 경외하는 원수님은 이 시각 그 어느 전선길에 계실까? 그러면 눈앞에 어려옵니다. 눈물에 젖은 만경대 혁명학원 원아들, 그들의 두볼 정담아 쓰다듬어 주시고, 감나무 처소의 여성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곁에 세우시고 기념사진 찍어주시던 원수님의 그 모습 안겨옵니다. 이 가슴에 이른 새벽 세찬 파도에 치시며 섬초서를 찾으시오. 병사들과 군인 가족들에게 사랑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태양의 그 모습이 한가슴 울리며 안겨오는 원수님 그 영상 우러르며 새겨지는 이 생각. 어쩌면 그렇게도 자유로우실까? 어쩌면 그리도 다정하실까? 혈전만리 해치시며 내 조국 찾아주시고 지켜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한 평생. 정대를 앞세우고 내 조국 지켜주시고 빛내주신 어버이 장군님의 한 평생. 그 위대한 태양의 위엽을 한 몸에 다 지니신 우리의 경외하는 원수님, 위대한 사랑의 자옥자옥을 이어가시나니. 일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문득 이 가슴에 떠오르는 원수님 생각. 이 마음도 따라섭니다. 원수님을 맞이하고 바리워드리며 바닷물 헤치던 섬초서 군인의 한 사람 되요. 언제나 그 언제나 경외하는 원수님 생각뿐인 우리인님. 우리의 이 그리움은 행복입니다. 우리의 이 그리움은 맹세입니다. 세상에 오직 한분 원수님께 바쳐갈 우리의 순결한 충정입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받드시고 인민을 위해 한 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처럼 언제나 인민을 위한 멸사봉무의 길에 계시며 인민사랑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외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동지.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지니지 못할 가장 열렬한 인간애를 지니시고 찾으시는 곳마다 뜨거운 정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어버이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천만 군민은 일편단심 충정을 맹세하고니.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외하는 원수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며 차나 때나 그 일을 더잘 모셔갈 인민의 열렬한 마음 노래되어 울려갑니다. 그분이 없이 하루 한시도 못 사는 우리 맘속에 날이 갈수록 더욱 불타는 그리움 비결도 다 주는 오보이 품에 운명의 빗줄도 굳게 잊고 꿈에도 안겨듭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